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 서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때에 우리를 선제 타격하려는 미제의 무분별한 기도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본조지고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유도탄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 이지스 구축함들인 마이클 모피호, 마이오호로 편성된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동해상에 은밀히 기동 전개시켜놓고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부리적인 기습타격 훈련에 진입했습니다. 11일 하루 동안에만도 수많은 함재기들을 항공모함에서 리암시켜 우리 측 령공, 령해와 가까운 항로를 따라 비행시키면서 아군 지상 대상물들에 대한 폭탄 투하 훈련과 부리습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